나의 하늘은 나르던 작은 새 어둠 깊은 늪을 지나 빛 한 조각 물어다가 무섭도록 외로운 나의 밤을 밝히더니 높다란 굴뚝 위로 붉은 달 얹히던 날 여윈 꿈을 아르며 서쪽 먼 나라로 떠나갔네. 바람아 바람아 이름 없는 바람아 슬프도록 고운 노래 누구에게 들려주나 땅 위에 불 다 모으면 이 추위가 가셔질까 떨리는 이 가슴을 바람아 품어주렴 그리움의 바닥에 보이는 이 노래는 넣어줄 테니 죽어 뜨는 별이 하늘 위에 있으면 내 죽어 피는 꽃처럼 하늘 향해 있겠네 이제는.